너는 위에 있으니까 나는 보이지 못하는데 너 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러고 갔어. 얘 약간 눈에서 만나면 정색해. How you feel right now? How you feel right now? How you feel right now? How you feel right now? How you feel right now? How 놀자 소리 지르고 가자. 야, 코리아. 야. 나 이런 게 서툴러 어디부터 어떻게 야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나를 봐. 떠나지 말아달라고 떠난 말도 못하고 화부터 자꾸만 내는 내 모습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해봐. 다시 말해봐. 아주 가라고 네가 내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 함부로 끝을 말하지 마. 내 심장을 멈추지는 너의 표정 너의 행동 너의 눈빛 그 모든 건 날 떠나지만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습관까지도 전부 네가 녹아있는데 기억을 되살려봐도 왜 내게만 안 보여. 도대체 어디였던 눈이 어긋난 시작이 모두 지나간 시간 속에 넌 날 찾아와 환상 속에 갇혀있는 날 떠나가. 이 한마디 나오질 않아 눈앞에서 너를 놓친다. 제발 멈춰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날 잊어야 산다는 그 말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내 심장을 멈추지 마. 시간에 잠시만 멈춰라.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 하루하루 시간을 되돌려 나 네 맘을 고치러 나 시간을 거슬러 가고 싶어. 시작했던 그날만큼만 느껴왔던 그날까지만 틱탁 틱탁 미쳐간다 차이가 훔쳐본다 심장 감각이 없어진 맘이다. 그만 쫓아가 넘을 수 없는 너와 나 사이의 가능가 다 이런 것 하나에 모든 걸 걸고 건너가. 날 봐봐 사실은 잠이 갈수록 저보다 심장 감각이 없어진 밤.